최근 연간 조선의 잠옷비단공업부문 공장들과 평양 비단합용회사에서는 우리 인민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새 비단 제품들을 개발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다색단, 색동단을 비롯한 10여 종의 직물로 만든 치마저고리, 바지저고리, 색동저고리, 비단 이불 등 그 품종들은 매우 다양하고 우아한 빛깔과 부드러운 촉감으로 해서 지금 평양 제1백화점과 비단 상점 등 상업봉사망들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역사가 오랜 조선의 비단은 가볍고 질길 뿐 아니라 아름다운 무늬와 부드러운 손맛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